You're so rock and roll, whoa. 흥얼대는 그녀와 탄성이 절로 나와 Need you well all round, round 가려던 곳을 잊은채라 걸음은 널 따라가 It's all about you Silhouette 적당히 불어해친 듯한 해 왠지 더 튀는 랩샤 It's your white t-shirt It's just white t-shirt It's your white t-shirt It's just white t-shirt Stayed up on your smile 벌써 난 더 저 스치만 눈빛 좀 봐 Come on start 진선 라이 더비 난 너께 라이 Baby 넌 눈부셔 꾸미지 않은 게 더 특별해 Look so pretty, baby. 상상을 자극하는 silhouette 적당히 불어해친 듯한 해 like the way you 왠지 look. 더 튀는 랩샤 hey. It's your white t-shirt Come on now It's your white t-shirt Ooh, It's all